없이 기대어 후던 나 기억하지 않아 잊혀진 걸까 매일같이 맘 놓고 웃던 나 사라진 듯이 기억이 나지 않아 꿈속을 걷다 우연히 만났어 그대 품 안에 묻혀 울고